봄바들 하늘 하늘 춤을 추노니 꽃다운 이 강산의 봄맞이 가세. 다방골 요리집 장명등에 불이 들어오면 기생아시 태운 일 엮어 파란 카바이트불을 켜고 달렸지. 최고급 대태표 담배 한갑이 15정이었던가. 경로길에 단 하나 있었던 다방 멕시코의 커피, 아니 거의 한 잔값이 10전이었었지. 경로 2가 낙원 카페에서 1원짜리 팁을 받고 애교를 부리던 그 여급도 이제는 노파가 됐으리라. 명치정 비에 젖은 네온불 아래에서 피웠던 담배 연기, 그 담배 연기처럼 옛날은 가버렸는데. 압록강 뗏목은 이천리를 흐른다지만 그건 일본으로 실려가고 대동권본 기생 아씨들은 검은고 내팽개치고 샤미생을 배운다고 했던가. 뒷동산 풀숲에서 빨간 뱀딸기 찾아 헤매던 수은이는 일본 대판 뒷골목에서 웃음 파는 여인이 되었다더라. 시들고 망한 세상, 젊음이 억울해서 내 청춘이 하가엾어서 술잔을 들어도 기울여도 슬픔은 더욱 짙었지.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던 그 세상, 그 시절도 흘러가는 물 위에 던져진 꽃인 양 아득하다. 강산 낙화유스 흐르는 봄에 새파란 젊은 금을 엮은 맹소이야. 세월은 흘러가고 청춘도 가고 한마는 인생살이 금같이 갔네. 산 흘러가는 흰 구름 속에 종달새 울어 울어 준사머리냐 봄바들 하늘 하늘 춤을 추노니 꽃다운 이 강산의 봄맞이 가세 사람은 낙화유스 인정은 포그 오면은 가는 것이 풍속이더냐 영춘화 야들 야들 곱게 피건만 시들은 내 청춘은 언제 또 피나